갈게. B2B change the game. B2B gotcha swag. B2B back again. B2B change the game. B2B gotcha swag. B2B back again. B2B change the game. B2B gotcha swag. 한순간 feel이 왔어. 본 순간 딱 걸렸어. 어떻게 난 어떻게 smoke from my 그냥 네 흔한 주인공처럼 뻔뻔히 다가갔어. 와우.